시대가 열려 cause we got power 널 혼자 내버려 두긴 시간 아까워 Ballin' up ballin' we gonna rock it you 지칠 때가 이미 지났어 다른 세계로 더 뛰어올라 미래를 갖춰 어디든 데려다 줄게 My baby hold me tight And we got something right there Right there 내 손을 잡아 네가 있는 곳으로 I can jump it up 후하고 뛰어날아올라 우린 점프 Up in the sky high 더 높디 높은 곳으로 fly high 원하는 곳으로 가 머릿속으로 하는 상 갇혀있는 관념을 깨부셔 네 앞을 막는 건 내가 알아서 다 밀어붙여 어디든 데려다 줄게 My baby hold me tight And we got something right there Right there 내 손을 잡아 네가 있는 곳으로 I can jump it out 뛰어날아 올라 우리 점퍼